우리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에 근거하여서 상한 마음, 가난한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는 시편 저자의 간구를 볼수 있습니다. 이 간구는 어제 본문의 21절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26절에도 보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시편 저자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여호와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언약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것이 이 아도나이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여 해당하는 이 엘로하이라는 것은 이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다가 나의라는 의미하는 이 1인칭 단수를 붙이는 것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그 능력을 지니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구원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그 신뢰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친밀한 가운데,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시편 저자의 간구는 바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보호하셔서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 석양의 그림자 같이 사라져버릴 것 같은 두려움과 불안함이 그를 엄습하고 거센 바람에 불려다니는 메뚜기와 같이 심신이 쇠약해져버린 이 상황 가운데서 나를 도와주시고 구원할 분은 바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가난한 마음으로 또한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언약을 신실하시고 언약에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실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분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환난이 다가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서 27절에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극심한 고난과 고통 중에 심신이 쇠약해져 있었고 주변의 대적들을 강한 힘을 가지고 이 다윗을 압박할 뿐만 아니라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구원을 받고 심지어 그들을 대해서 승리를 하게 된다면 그것이 다윗 스스로의 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행하시는 그를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비롯된 것임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 알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이 야다라는 단어로서 지식적인 앎이 아니라 체험적이고 경험적인 앎으로서 그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 가운데 이 다윗을 괴롭히고 원수들의 이 손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적으로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실패와 좌절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더, 그 영광을 더 높이 드러낸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다윗은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자신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확고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고난 가운데 다윗의 반응은 이러하였습니다. 28절에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지금 악인들은 대적들은 이 원수들은 자신을 끊임없이 저주하고 조롱하는데도 그것이 자신에게는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왜요?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그의 복으로 모든 것이 상쇄되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게 복을 주소서, 저주를 당해도 수치를 당해도 괜찮습니다. 내게 복을 주세요. 그 하나님의 복을 내가 사모합니다. 그 복이 나에게 필요한 것 하나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다윗이 블레셋과 골리앗이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리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그 큰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아무런 군복을 입지도 않고 보호대도 차지 않고 주머니에 물맷돌 몇 개를 가지고 서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며 조롱하며 비난합니다.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저주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선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받은 저주, 창피, 무시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여호와의 이름이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며 그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 골리앗을 물리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그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은 어떻습니까? 형을 만나러 가는 길에 가족들을 다 보내고 홀로 남아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을 합니다.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그 자신을 죽이러 오는 그 위기의 순간에 야곱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만큼 간절하게 하나님의 복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주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원수들의 조롱과 비난, 또 저주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성도의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축복과 이에 대한 확신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나를 저주하고 비난하고 조롱하여도 하나님이 복 주시면 나는 충분합니다. 아무리 현재의 고난과 그 어려움이 절망스럽고 좌절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복 주시면 나는 충분합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내려주시면 복 주시면 그것으로 너는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순종하며 따르고 신뢰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자시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원수 대적들과 싸우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성도의 반응은 바로 이것입니다. 30절에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면 찬송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행해야 할 마땅한 반응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보세요. 시편 109편은 원수를 향한 저주로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결론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찬양하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인 성도들의 존재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신뢰 가운데 자신은 자신의 입술로 여호와를 더 크게 이 원어로 보면 더 열심히 열정적으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을 더 크게, 더 깊이, 더 열정적으로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의 표현인 것이에요. 다윗은 그러한 신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므로다. 나의 궁핍한 가운데 생사의 갈림길에 설 정도로 비참한 신세에 처한 나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곁에서 나를 보호하여 주시며 나의 원수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요. 이것이 성도의 찬송과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나를 구원하신다. 여러분, 이 확신 가운데 다윗은 이 시편을 마무리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여정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내 삶에 막막하고 두렵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놓였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과 그분의 뜻,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는 성도는 그 입술의 불평과 불만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결국은 감사와 찬양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 가운데서도 나는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예배하겠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이 기도 가운데 궁핍한 자의 곁에 서서 함께해 주시며 그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저자가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고난과 저주를 복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도 슬픔과 기쁨으로 바꾸시며 고난을 복으로 바꾸시며 저주를 찬송으로 바꾸시게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들의 믿음이 요동하는 것 같고 또 요동할 때도 있지만 그것을 영영히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우리를 붙드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들의 피할 수 없고 떼어놓을 수 없는 이 인생의 고난을 홀로 지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입속에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 주를 향한 신뢰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를 날마다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 찬송하는 것, 주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매 순간 주님을 높이고 매 순간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으로 인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 주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고 주님을 더 높이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그 구원의 능력을,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